조선의 각진 농업대학들에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.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연구사들은 평양시안의 협동농장들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확대 도입해서 튼튼한 모두를 키워내는 데 이바지하고 능률 높은 기계들의 개발, 여러 알곡작물들의 큰모 재배기술 연구 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. 숙천농업대학에서는 국내 원료에 의거해서 핵산 유기 용량 활성제를 만든 데 이어 큰모 파종 방법과 모 기르기 방법, 비닐 방막에 의한 정밀 파종 방법을 비롯해서 선진 용농 기술을 협동농장들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. 남포농업대학에서도 지난 시기에 비해 활성이 몇 배나 강한 람조류 종균을 성공적으로 배양해서 농업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.